들으시고 다 함께 같이 먹겠습니다.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.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. 이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려고 씻기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. 2018년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한번 눈을 감으시고 또 기억하시고 떠올려보시고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.